이제 그대는 떠나면 나 혼자 남아서 그대가 그리워서 참 많이 울겠죠. 그대 정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겠죠. 그대여 부디 행복해요. 그대가 보고 싶어도 찾아가면 안 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참고 사랑했던 기억도 이제 말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 묻어야겠죠.